없이 울었다.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저욱한 길 깊어가는 이 한밤 너와 나의 주고받는 인사는 슬펐다. 울기도 안타까운 잊어야 할 아쉬움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약조차 없는데 애가 타도록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보내야 할 당신 마음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지 말고 맺지 못할 사랑인 줄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서늘한 병에 흘러내리는 눈물에 상처되어 다시는 못 올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할 당신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찾아왔다 돌아가는 섬 같지.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아서 너 보고 찾아왔네 두메라 산꽃 도라지 꽃핀 그날 맹서를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해 아니 가련다 불필이 불며 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련다 오늘 너무 죄를 너무 옛집을 찾아 물 방아 찾아왔네 달 뜨는 고향 새소리 정다운 그날 울면서 홀로 떠났지 구름은 흘러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가향해 아니 떠나리 수수밭 감자밭에 씨를 뿌리며 너와 살련다 입새 하늘이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입새 그 사람은 왜 왔을까 떠나간 사람 거이해 그 무엇을 못 잊어왔을까 떠날 때는 인사 없이 무정히 간 사람 야속히 간 사람 차가운 정 죽어서 어딜 갔다 이제 왔나 어이해서 왔을까 그 무엇을 못 잊어서 떠나갈 때는 말없이 무정하게 야속하게 간 사람 이 가슴에 상처 주고 아쉬움 떨어 가버린 그 사람 차가운 정 죽어서 어딜 갔다 이제 왔나 그때 빗속에 젖어 돌아서며 난 몰래 흐느껴 울 안녕 후회하지 말아요 울지도 말아요 세월이 흘러 가버린 뒤 못 잊어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찾아와서 다시 또 흐느껴 울 안녕 파도는 영원한데 그런 사랑을 맺을 수도 있으려만 밀리는 파도처럼 내 사랑도 부서지고 물거품만 맴도네 속에 남기고 지울 수 없는 사연 괴로웁니다 추억은 영원한데 그런 이별을 없을 수도 있으려만 울고픈 이 순간에 사무치는 괴로움에 파도만이 울고 가네 안양길에 황혼빛이 타는데 집을 찾아 가는 길이 멀기도 하구나. 올 때에도 십리길, 갈 때에도 십리길 터벅터벅 걸어가는 수수밭 길에 황소 타고 넘는 고개 황토신 이 길. 나를 두고 가시네. 같아서 보토리 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며 달제의 근본이냐 그 순간 만나던 날부터 괴로운 시련 끝일 줄 몰라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윈 두 뺨에 흘러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열방 나 고향 시로 모두 떠나도 나 홀로 남아 살자 초가 삼간에 옷같이 기름진 땅 내가 다듬고 얼룩서 논밭 가라 씨를 뿌리며 한 평생 살고 지고 물방아 고향 냄새를 맡고 살아도 나 혼자 지키련다 꽃피는 마을 청배숲 화전밭을 내가 가꾸고 시냇가 언덕에서 불필이 불며 지구 물방아 고향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두국가에 이슬 맞은 백기름 그대와 둘이서 꽃씨를 심던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갔나 잔디만 나린다 전이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구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사랑을 마음에 슬픔을 밟고 나 홀로 간다. 지나간 추억 가슴 아파도 그 사람 그리 잊지 못해도 말은